남자가 남자답게 할 일이야. 무릎만 꿇어주면 될 일이야. 여자를 울리는 건 할 일이 아니야. Don't fake it, fake it, fake it now. 오해는 하지 마. 나 말로 하는 스타일. 이러다 터지면 뭐랄까 앞뒤 안 보는 스타일. 네가 울리고 간 그 여자가 owner. 내가 좀 사랑하는 여자란다. 사랑같지도 않은 사랑한 죄. 사랑같지도 않게 굴었던 죄. 남자같지도 않은 게 남자의 죄. 아니 그보다도 나의 그녀를 울게 한 죄. I just can't take it no more. Hey, 이래도 모르겠니 what boy. 잘 알아라. 하려면 제대로 내 사랑을 해. Okay. 시각 말아. Got it. 그렇게 못 들어버리면 기분 좋니? 따라라. 험한 말로 하기 전에 stop. 서 말아. 그만 하진 않을 테니 stop. 손 더럽히게 말아. 나 이런다고 좋아지진 않나. I just can't take it. 사랑같지도 않은 사랑한 죄. 사랑같지도 않게 굴었던 죄. 남자같지도 않은 게 남자의 죄. 아니 그보다도 나의 그녀를 울게 한 죄. I just can't take it no more. Hey, 이래도 모르겠니 what boy. 잘 알아라. 하려면 제대로 내 사랑을 해. Okay.